시에 가까워지는 시간, 시의 쉬움과 재미를 더하다. 시 플러스플러스 아홉 번째로 더할 시집은 이성복, 달의 이마에는 물결무늬 자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네. 만나네요. 네. 오늘 매우 칙칙하게 남자 세 명이서 시작을 하게 됐네요. 두 번째 주에 남자 세 명이서 하는 거네요. 아, 날씨도 덥고 뭐. 네. 자기소개를 하면서 예. 일주일 동안 뭘 하면서 지냈는지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만화를 좋아하는 김덕후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인터넷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죠? 인터넷 서브 컬처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뭔가 두려운데요. 네.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인터넷에서만 모르겠어요. 제가 현대에 나와본 적이 없어서 밖에 나오질 않아서 밖에서 얼마나 회자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건을 좀 멀리서 구경하고 참여하진 않고 단풍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주일 네. 동안 저는 서단풍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그 글로벌 스타톤이라는 제 인생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거두었던 컨테스트 한번 나왔다 왔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나 보네요. 네, 저희 그 부산 지역에서 예선 1등으로 와.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려고 했는데 네. 못 갑니다. 왜요? 8월 말에 있어서 아. 네, 또 월 다른 그 여행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거랑 그러면 어떡해요? 그 저 대신 저희 팀원들이 가서 네, 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거기서 그게 취지가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에서 오랫동안 달리는 그 인내력을 이제 모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틀 동안 밤을 새면서 네.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 팀을 짜요. 네. 그래가지고 팀을 짠 사람들끼리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네,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근데 그 주제가 보통은 뭐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시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그걸 투자자분들 직접 오세요. 뭐 엔젤 투자자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세 분 계시거든요. 뭐 네이버에서도 오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 정도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지역사회 기업이 와서 네, 아, 좀 큰 네. 기업들이 오는데 저도 기업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막 발표하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예선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발표에 네. 자신감이 없으신 거 아니었어요? 제가 안 했어요. 여섯 명인데 이제 거기에 인도네시아 분이 발표를 했거든요. 오. 근데 본인이 이제 직접 개발한 뭐라 그러죠? 약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냉장고인데 냉장고 전기를 쓰지 않아요. 속빙고인가? 아예 온도를 낮춘다는 개념이 없고 그냥 뭔가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 그래서 일단 그거죠. 그 뭐라 그러죠? 그 아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세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세균 같은 걸 없애는 거 있죠. 막 우리 목욕탕 가면 빛 그 없애는 것도 있잖아요. 빛. 아. 향균 처리. 그래 향균 처리하는 거 있죠. 그거랑 이제 뭐 물을 분사해가지고 오랫동안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채소랑 과일에만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 그거를 뭐 나노테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영어로 의사소통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싱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가지고 협업을 해가지고 마이크로 뭐예요? 조금 버스 탔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버스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은. 전기를 안 쓰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싱이 왜 필요해요? 조금 써야 되니까 아. 이게 물을 분사하는 데 있어서 아. 그 뭐죠? 휴미드, 네, 휴미드 좀 제가 체크해가지고 써야 되니까. 인공지능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고급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흉 뭐예요? 그러니까 습도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마이크로 프로세싱 간다. 예,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아, 센서를 이용해서 알아낸 다음에 아.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아하. 물을 분사한다. 바로 알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좀 버스에 탔네요, 그러면. 아, 버스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근데 그 팀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제 글로벌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외국인을 먼저 찾았어야 되는데. 아, 그럼 버스 탄 것도 뭐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의사소통의 승리가 좀 컸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버스 기사를 누가 먼저 찾느냐 그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다들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아니었어요. 아. 근데 저는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할 줄 아니까 네, 할 줄 아는 수준이어서 이렇게 얘기 쫙 해가지고 그렇죠. 알겠다. 예. 아 근데 부산에서 하는 아 전국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쵸. 왜 그래. 외국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글로벌 스타톤이라 해가지고 그쪽 나라에서도 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신청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교환 학생들이나 그분들이 오시는 거죠. 뭐 대학원 이제 생활하시는 유학 오신 분들이 그렇죠. 지역별로 한다. 지금 대전하고 서울하고 부산 했고 한 군데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그분들 다 예선 모아가지고 서울 쫙 가서 이번에 아, 하는 네, 그런 형태죠. 그래서 좋았겠네요. 1등하고 1등 한 것도 좋았고 영어를 하루 종일 썼어요. 머리가 지끈거릴 때까지 오랜만이었거든요. 그 기분이 그래서 그것도 오랜만에 또 약간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굉장히 보람찬 일출이었다. 제가 나와서 그래서 1등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 승리감에 취해서 네. 한 뭐 한 3, 4일 넘게 그냥 막 오버워치도 열심히 하고 네 놀았습니다. 네. 옥소리님은 저는 뭘 하면서 지내셨나요? 일이 있으시다고. 아 저는 굉장히 그 뭐지 굿을 보고 싶은 주였다. 아. 굿? 예. 네. 이 녹음을 하기 전날에만 뭔가 이 일이 터지는 것 같아요. 아. 네. 꼭 예상하지 않았던 뭔가 잔업이라든가 네. 새로운 일이 발생해서 아. 좀 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원래 네. 써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네. 투자하지 못하고 자꾸 네. 일이 생기게 되네요. 뭔가 지금 그 제 팔자가 있다면 지금 엄청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구간이 아닌가 약간 일복이 많은 구간이 아닌가 좋은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갑자기 생긴 일에 또 페이를 쳐주시나요? 그거는 제가 민감한 문제라서 아, 말씀을 아직 안 드려서 아, 일단은 아, 뭐, 닥치고 있습니다. 알아서 뭐 해주시겠지. 아, 협의가 안 된 상태. 아직 막 그 페이에 아, 뭐 아, 이거 좀 더 하면 일 좀 그 돈 좀 더 줄게 이런 말은 안 하셨고 아, 어제 택시비로 만 원은 주시더라고요. 그럼 열정 페이 좀 뭐 퉁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 페이 좀 그렇게 들어보니까 딱히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주실 수도 있죠. 농담이고 뭐 열정 페이 이런 거 농담이고. 근데 대표님이 사람이 너무 좋으신 사람이라서 그럼 주시겠네. 기대를 해보세요. 저는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우는 게 지금 많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안 되는 거야. 아, 그 이거는 그 뭘 떠나서 제가 네. 제 주관적인 그 아, 일단 돈보다 소중한 건 얻고 있다.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뭐 돈이 뭐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니고 난 돈 안 받는데. 아니 돈은 중요하긴 한데. 돈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한 거지만. 네. 돈은 중요하죠. 돈보다 소중한 거 얻고 있으니까 뭐. 네. 그렇게 막 일한 게 돈 안 받아도 아깝진 않다. 그런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뭔가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또 네. 어떤 부분에서 좀 생각지도 못한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을 해봤나요? 백화점이요? 뭐. 백화점 딱 떠올렸을 때 이미지가 어때요? 물건 파는 곳.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네. 주지 않나요? 뭐 신세계 백화점을 가든가. 네. 비싼 거 파는 곳. 근데 이 내부로 파고 들어보면 좀 생각한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것도 사람 사는 데니까. 네.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자신의 백화점에 대한 이미지는 변하고 있다. 네. 좀 일을 직접 해보니까. 근데 네. 뭐 어디에서건 일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일단 그쪽에 업계로 딱 들어가 보면은 내가 맞아. 생각하던 이미지하고 좀 다르다는 게 오늘 시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많이 느꼈어요. 예. 네. 왜 오잉하죠? 갑자기 막 갖다 붙인 느낌. 아 진짜 나는 시에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집을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오늘 이성복 시인의 달의 이마에는 물결 무늬 자국이라는 시집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간되었는데 제가 이걸 샀는데 시집을 구경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예전에 보통 문학과 지성 시인선이라는 브랜드를 다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문학과 알이 붙어가지고 문학과 지성 시인선 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뭘까 하면서 검색을 해보고 뭐 뉴스도 찾아보고 설명도 찾아보고 이랬는데 기사에서 뭐 한국 시사에서 시 역사에서 좀 중요한 시집이나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시집을 원래 있던 거를 다시 복간해서 재발매를 하는 브랜드다 뭐 이런 네.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하고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한번 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10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는데 네. 뭐 사지 다 사진 않고 다 사면 돈이 안 되니까 한 거는 사야겠는데 뭐 사지 고민하다가 구매하면서 그래도 이 브랜드의 1번을 사자. 1번을 이 새로 브랜드를 내는데 1번을 선정하는데 엄청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고민을 통해서 선정된 시즈 뭘까 궁금해서 1권을 샀습니다. 1번을. 네. 그게 이 책이고요. 다리에마에는 물결무늬자고. 네. 그래서 이렇게 샀는데 어떻게 소개해드릴까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이성복 시인이 오랫동안 작품 활동하시고 그래서 설명이 많이 나는데 문학적인 해석, 뭐 철학적인 해석 이런 게 많더라고요. 네.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글들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기 저희가 이과다 보니까 또 막 공대 뭐 이런 수학하고 막 이런 거니까 네. 잘 이해 못하는 글들이 많아서 모른 채로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도 못하고 막 그쵸. 설명한다는 게 네. 말도 안 되는 거고 저희가 뭐 그런 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르망님이 필요한데 사실 그래서 몇 가지 진짜 단순한 사실들만 설명을 하고 뭐 저희가 시를 또 소개하는 게 이 네. 시집을 소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단순한 사실을 소개하자면 52년생이시고 내가 지금 거의 예순이 넘으셨죠. 네. 학교는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나오셨고요. 네. 77년도에 등단을 하시고 80년도에 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라는 첫 시집을 내셨습니다. 네. 뭐 제목이 익숙하지 않나요? 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시를 읽어본 것 같진 않아 근데 뒹구는 약간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뭔가 네. 뭐 뒹굴어 다니는 시집이 아닐까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 그래요? 네. 나 어디서 막 뭔가 익숙한 이름 같은데 제목이 굴러온 돌이 뭐 박혀있는 돌을 뺀다 이런 느낌 그런 조금 이미지가 드는... 있어서 그런가? 어 약간 겹치네요 네. 돌이 뭐 이렇게 와서 굴러왔다 이런 느낌이 그래서 오늘 이 시집은 다르이마의 물결무늬 자국은 2003년도에 열림원이라는 출판사에서 일단 나왔는데 다시 10년 정도 있다가 지금 문학가 지성 신선 알로 네. 2012년도에 출간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 소개하고 시집은 어떠셨어요? 이 처음 읽을 때 이 시집 안에 100편이 있잖아요. 저는 네. 1, 2, 3, 4 숫자 붙여가지고 딱 101부터 100까지 있는데 처음에 딱 본데 한 너댓 편은 좀 그냥 그런 거예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6, 7 넘어가고 막 20편대까지 넘어가면서 와 너무 좋은 거예요. 20편 20번 번호 되는 그건 또 너무 좋고 네. 또 넘어가면서 30, 40, 50 넘어가면서 조금 어렵고 네. 그러면서도 또 꽂히는 게 간간이 있고 그랬는데 좀 마음에 드는 거 반 아닌 거 반 뭐 이런 느낌?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그 이게 그거죠. 약간 설명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해석을 가미한 거죠. 다른 시를 들고 와가지고 이 시집이 좀 특징이 네. 외국 시를 일단 보시고 이성복 시인이 그쵸. 외국 시를 보시고 그 안에서 그걸 보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처음에 소개글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시를 보고 내가 내 안에 담았던 말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쓰셨다고 네. 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감상문 같은 게 아래쪽에 이렇게 이거 외국 시가 위에 있고 네, 그거를 모티브가 된 뭔가 산문 같은 시가 그렇죠. 어때 보면 에세이 같기도 하고 네. 시가 아니고 에세이 같기도 하고 되게 짧아요. 뭐 두 줄, 세 줄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 아래 자기 감상을 뭐 한 여섯 줄 넘게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네. 감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보고 재해석한 뭐, 네. 수도 있고 드는 생각일 수도 있고 뭐 네. 이어서 적으신 걸 수도 있고 네. 그냥 이 자체가 시 아닐까요? 네. 이거 자체를 표현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목부터 외국 시 한 구절이랑 맞아요. 제목부터 네. 쭉 이어져요. 네. 외국 시 한 네. 구절이랑 자기가 쓰신 글 본인 쓰신 글까지 네. 해가지고 연구봉 행보본도 없고 그냥 네. 그냥 개인적 경험을 줄줄 쓰신 것 같은 시도 많고 그런 시도 네. 많고 그냥 생각을 쓰신 시도 많고 근데 저는 그런 점이 좋았어요. 좀 이야기도 좋고 특히 개인적 경험을 그냥 쓰신 시들은 이야기 편하고 네. 어떤 느낌이셨나요? 저는 시집을 빌리려고 했는데 네. 시집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 그래서 이거를 구글에 일일이 검색해보면서 네. 찾아서 아. 읽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다행히도 딱 한 번에 꼽히는 게 있더라고요. 시가. 네. 시집을 빌려야죠. 아니, 시집이 없어요. 그래 시집을 아니, 읽어야죠. 아니 저는 없어서 서면에 갔어요. 어 서면? 네 자전거 타고 서면에 빌려왔습니다 저는. 어 그럼 막 그 어디야 막 반디엔 루네스 이런 데 가가지고 샀어요? 아니 그 아 거기서 보면 되잖아요. 아 서점 안에서 요즘 서점에 나는 왜 서점에서 책을 읽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책을 많이 보시잖아요. 서점 엄청 안에서. 많이 보더라고요. 네. 교보문고 이런 데 가면 나는 왜 책을 파는 곳에서 왜 그렇게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지 책을 사서 읽으라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읽으라는 건 잘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나는. 제가 교보문고에 네. 약간 회사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네. 경영 이념이 네. 좀 교육적으로 우리 회사가 국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걸 생각해서 아 그럼 책을 좀 사람들한테 개방하자 아 일단 이렇게. 접근성을 넓혀놓자 파는 이런, 것보다 네 이런 아. 이념이 있대요. 그래서 막 책을 훔쳐가는 어떤 도둑이 보여도 네. 그 자리에서 뭐라 하지 말고 따로 불러내서 좋게 타일러라 뭐 이런 이념도 있다고 하네. 오. 네. 사회적 이익도 생각을 하네요. 좀, 네. 사회적 기업 약간 느낌이 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왜 저는 왜 있으며 왜 보는지 네. 집에서 보면 되는데 네. 그거를 잘 이해 못했는데 좀 어느 정도 그런 의미가 있다면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없으면은 서점에서 보세요. 아,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잘 넘어가나 했는데 모르는 거 이야기로 네. 그래요? 좀 서점에서 보라는 것도 좀 저희 시집을 소개하는 것 중에서 네, 구매를 좀 부끄러운 말이긴 한데 네. 구매를 하시고 도서관에 가서 빌리시면 됩니다. 이제 네. 교보문고를 좀 홍보해주는 느낌인데 아무튼 좋은 네. 일 하시니까 네. 네. 저도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곳입니다. 일단 어디서든 읽을 수는 있으니까 시집도 솔직히 짧고 시들이 짧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또 사시는 거고 관심 많아지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시에 관심이 생기시는 분이 있다면 진짜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제발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6 그까지도 안 말하면 그냥 들었으니까 우리가 네. 단풍님은 일단 그건 좀 새로웠다 그런 맞아요. 형식이 늘 새롭죠. 네. 시집이 항상 새로워요. 아 근데 일단 저희가 익히 네. 10여 년 동안 배우던 형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니까 맞아요. 이 형태 자체는 네. 아 그리고 이게 시 어구에 그러니까 단어 자체에서 어떤 네. 뜻을 내포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명을 준다라는 의미보다는 네. 그냥 줄줄줄 일어나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참 좋았어요. 감상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스토리를 읽는 것 같지. 아.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또 짧게 쓰셨잖아요. 네. 길게 쓰시려면은 문장을 잘 쓰시니까 네. 얼마든지 길게 쓰실 수 있으셨을 텐데 약간 분명히 네. 아.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네. 어떻게 전해질 수 있는 느낌을 이렇게 짧게 압축을 해가지고 맞아요. 무언가를 표현하시고자 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네. 좀 어구 제가 단어를 찾아내면서 그 너머의 의미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질 않았어요. 이 시에서. 아 저도 그랬어요. 네. 저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했었는데 네. 뭐 이 시구는 뭘 뜻한다라는 걸 좀 찾아내려고 하는 상징을 좀 찾아내려고 하는 편이었는데 네. 이 시는 그렇게 안 읽어도 쭉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네, 편안하게 재밌고 네 이렇게 편하고 솔직히 네. 좀 또 선물하고 싶은 시라고 생각해서 저는 에세이 같아서 짧은 글이고 읽기 편하고 에세이 같기도 하고 이래서 네.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았나 시집 안에서 또 선물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상징을 찾는 재미도 있었었는데 네. 그거를 조금 배제하고 일단 보니까 조금 재미가 조금 떨어지긴 아, 그래? 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근데 들었어요. 상징을 추구할 수도 있는 게 이 시에서 네. 시집의 또 특징이 이성복 시인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해설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자면은 그로테스크한 표현 뭐죠? 적나라한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직접적이긴 했어요. 네, 성적인 단어들이 있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일상은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 성적인 거요? 아, 네. 일상에 일상에서 뭐 음부 이런 말을 쓰진 않잖아. 뭐 성기 이런 말 쓰진 않잖아. 아, 써요, 여러분. 아, 씁니까? 아니,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쓰지 네. 않죠. 네. 네. 뭐. 누군가에겐 일상이다. 일수도 아, 있지 않을까. 의사 분들이나. 네. 그래요. 비뇨기과. 네, 그렇죠. 네, 비뇨기과. 항상 그곳에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니까. 네, 네. 시이니까. 네. 어떤 시어적인 네. 의미를 담아서 그렇죠. 표현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조금 덜 하죠, 근데 다른 시집보다는. 네, 다른 네. 시집은 좀 더 압축돼 있는 것 같긴 네. 하죠. 이거는 문장이 연결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 검은 잎. 네, 네. 맞아. 그거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좀 힘들지 않았어요? 검은 잎이요? 그 시 단어들이 뭘 의미하는지. 아, 경도 시인. 어, 맞아요. 그 상징을 찾아가면서 네. 읽으면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경도 시인도 좀 줄줄 이어지게 쓰시긴 하셨는데. 굉장히 좀 많은 것을 네. 단어에 많이 압축을 해서 하셔서 쓰셨죠. 네. 근데 이것도 살펴보면은 압축을 안 하신 건 아니다. 제 생각엔 분명히 시인이니까 네. 많이 좀 담으셨다. 글 부위량에 비해서는 네, 약간 단어로 압축하는 보통 시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건 문장으로 압축한 그런 느낌이에요. 문장 압축한 문장들을 모아서 한 문단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담봉님 시집 전체적인 느낌 어땠어요? 전체적으로요? 네. 방금 얘기한 네. 전체적으로 훅훅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게 좋았고 그냥 귀엽다. 어, 직접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직접적인 거 그 부분이 인상 깊었다. 아, 직접적인 어구들이 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이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고 목소리님은? 아, 전체적인 네. 느낌요. 네. 아, 전체를 죄송합니다. 제가 시집을 꼭 아, 예. 전체적으로. 아, 그렇군요. 네. 아, 뭐 좋으셨다. 네. 그래도 뭐 전체 이렇게 책을 펼쳐서 읽지 못했지만은 인터넷에서 봤지만은 네. 비록 아, 신선했어요. 네. 이게 아, 오늘 그래도 꽂히는 시도 있고 네. 얘기를 해보니까 저는 이 밑에 사설 같이 쓴 게 그냥 신 줄 알았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 전 봤을 네. 때 위에 나온 외국 시 네. 네. 인용한 시 전체적인 네. 걸 구조적으로 신경 써서 이거를 노리신 거면 이렇게 쓰게 이것도 참 신선하다. 외국 시도 좀 긴 거였겠죠. 근데 딱 한 구절만 사실 영감을 받으신 한 구절만 딱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시를 리모델링한 느낌이었다. 네. 오. 그래서 좀 감각적이기도 하고 10년 전에 나온 시집이지만 감각적이기도 하고 네. 연애 시를 또 잘 쓰신다고 해요. 이성국 시인이. 아,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 네. 제가 이번 시집은 감상 포인트를 잡았는데 항상 포인트를 잡잖아요. 제가 이번 포인트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아, 그래요? 네, 많은 생각하지 않고 그 직접적인 어구에 내 감정을 바로 표현하는 소설 쓰셨습니까? 아, 소설 안 썼어요. 아, 소설까지는 아니고 아쉽네요. 대신에 엄청 짧은 시 문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아, 그래요? 딱 보고 떠올랐던 그 시 문장을 명문을 만들었다, 나는 명문이라고 이렇게 비행기 태우시면 안 되고 그냥 어디 한국에 있는 대대로 남을 네. 문장 하나를 딱 썼다 시풀풀 역사에 대대로 남을 문장 하나를 아 그렇게 가신다고 뭐 비행기 타겠습니다 저는 네. 아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어구 제가 가져왔습니다 분명히 시작을 이렇게 열으셨기 때문에 반응이 좋아야 됩니다 네. 이상해도 반응이 좋아야 돼요 오 기대하겠습니다 예 창작 코너 불태우는 서담포입니다 네.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안다 해도 조금 아는 것뿐 이봐요 아가씨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 뭐가 네 가슴을 그렇게 뛰게 하는지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젊은 아가씨에게 서울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잘 아는 것은 당연한 일 크게 자랑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안다 해도 조금 아는 것뿐 눈꼬리로 스쳐간 그 무엇은 영원히 덧없이 그 무엇일 뿐 가령 말해보라 온몸을 붉게 푸르게 물들이고 엉거주춤 배를 비틀어 낭포를 밀어내는 수컷, 물고기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물속에서는 정자가 마르지 않아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말해보라. 물속에서 아픈 배를 비틀어 낭포를 떨어뜨리는 순간 당신의 심정이 어떠할지를. 왜 골랐냐면은 제가 개인이 사람이 다른 사람,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믿는데 그런 생각과 좀 잘 맞아 떨어지는 시가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제목부터 안다고 해도 조금 아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마지막에는 또 뉘앙스가 물고기가 생식하는 그 심정을 완벽히 이해하는 게 너희는 불가능하다 이런 뉘앙스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를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잘 안다. 네. 이런 말까지 하고 이 문장이 좀 상식에서 벗어나는 문장이 아닙니까? 안 가본 사람이 서울을 더 잘 안다 이 말이잖아요.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더 잘 안다. 반어법 아닐까요? 뭐. 근데 그 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 것 같은 말이잖아 일단. 진짜 가본 사람 당연히 잘 알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그런 말이라서 개인이 좀 다양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장을. 저는 이야기로만 막 사람 들었던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봤거든요. 네. 이야기로만 막 들으면은 그 사람의 이미지가 딱 정해지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형태가 되잖아요. 네. 실제 만나면은 그 이미지가 고정이 안 되잖아요. 고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 이런 말이 있잖아. 네. 사람이 또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들어 그 사람 듣기만 했었던 그 한 가지 이미지를 네.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약간 좋아하는 가수를 만난 거예요. 네, 뭐 팬이 좋아하는 네. 가수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진짜 우리 내가 상상한 그 사람이 네, 그런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고. 막 이게 소녀시대를 만났는데 소녀시대가 네. 막 화장실도 가고 막 맞아, 맞아. 요정 같은 이미지였는데 네. 화장실에서 방구도 끼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소녀시대에 비하하는 거예요. 어, 익명이 소녀시대 요새는 트와이스 아닙니까? 좋죠. 개인적 취향을 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이런 말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네. 빈지노 인터뷰를 봤는데 네. 아, 형 제발 인터뷰하지 마 이런 글도 봤고 네. 그 사람의 환상이 간직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게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잘 안다는 게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안 가본 사람이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잘한다. 제가 이해한 거는 네. 서울을 직접 서울에 가는 것보다 뭔가 다른 지식에 대해서 더 잘 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히려 지식을 더 잘 알고 있다. 안 가본 사람이 네. 동경을 하니까.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은 뭐 시골 사람이겠죠. 네. 그럼 시골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울 사람하고 차별화를 드는 거죠. 아 서울을 잘 아는 게 아니고 뭐 시골을 네. 잘 안다. 그러니까 아는 대상이 다른다. 뭐 이런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네. 목소리님은 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가 막 제가 시험에 0점 맞았는데 네. 잘 했다. 반어법이네요. 아, 비꼰다. 네. 어. 그런 느낌? 안 가본 사람이 뭐 잘 안다. 어. 그래, 네가 다 맞다. 어. 뭐 약간 네, 이런 느낌. 네 잘 안다. 아, 드립을 참았네. 뭔 드립인데? 아, 변이 뭐 굳다 이런 거요. 맞아요. 아, 색깔이 반짝반짝 하다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이미지가 더 굳혀졌어요. 상호 딴 사람을 네.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다 이런 이미지인 것 같아서 상호 이해 불가능을 네. 말하는 시다. 대화할 때도 좀 요즘에 부쩍 대화할 때 좀 그런 점을 많이 느끼거든요. 어떤 점을? 막 우리가 네. 네, 쓰는 단어들만 해도 네. 그게 물건을 가리킨다 해도 네. 우리가 뭐 사과 이런 걸 가리킨다 해도 어떤 사람은 사과를 못 먹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떤 사람 사과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 감정이라는 게 뉘앙스가 너무 다르니까 대화할 때 그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다를 수 있는. 그리고 물건에서 또 더 벗어나 추상적인 개념 말할 때 네. 뭐 예전에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걸 예로 들자면 네. 운명이나 뭐 도전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하는 게 다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단어를 설명해서 아, 그 단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이야기할 때는 네. 전달이 내 생각이 그분한테 다른 타인에게 전달이 되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네. 추상적인 거를 그쵸. 단어를 사용해서 네. 뭔가를 설명한다면은 그런 게 그 다른 게 이제 저희 인간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네. 나에게 다 갖다면은 거의 로봇 수준이죠 거의. 네. 네. 근데 저희가 10대까지 살아오면서 10대 시절에는 다 똑같은 거 배우니까 솔직히 거의 똑같은 문화를 소비하고 네. 다 똑같은 거 배우고 똑같은 학교 안에서 네. 똑같은 지역에 살고 이러니까 거의 생각하는 게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 네, 좀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10대 시절에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뭐 가정 환경에 따라서 막 다르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부쩍 다르다고 네. 느끼시는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제 우리가 색깔을 봤을 때 이게 파란색이다 이러면 네. 그 파란색을 각자가 인지하고 있는 색깔이 다를 수가 있대요. 그 듣고 전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다른 네.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이다 이건 파란색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색깔이 완벽하게 정확한 파란색이 아니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파란색을 느낀다 이거죠. 누군가는 약간 연한 파란색이 될 수도 있죠. 진한 파란색일 수도 RGB 있고. RGB값에 B가 255고 네. 한 개 00이어도 네. 그게 다를 수 있나요, 근데? 아니, 그렇긴 한데 이제 조금 다른 색깔의 파란색 앞에 뭐 아, G나 뭐, G가 RG가 좀 RG 색깔 조금 달라 다른 뭐 B를 좀 낮추거나 네. 그랬을 때 네. 근데 한번 또 생각해 보니까 초록색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초록색이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들어온 거예요. 푸르니까. 뭐, 네, 약간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약간 뭐 생명이거나 네. 네, 그래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같은 것에 대해서 다르게 개념을 네.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대화하기가 힘들다 요즘에는 되게 추상 개념을 설득을 해야죠. 네.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얘기하고 네, 그래서 네. 처음에 화제가 되는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네.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 다른데 인터넷으로는 대화하면은 모든 정보가 놓여 있으니까 그거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게 되니까 네. 딴 사람도 나랑 이 똑같은 정보를 보고 똑같은 생각을 했겠지? 이런 생각 이런 걸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이 싸움이 더 심화되고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키보드로 대화할 때 저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키배. 네. 아, 굳이 키배가 아니더라도 뭐 네. 카톡을 보낸다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언어로 그 말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문자 그 단어로 대화할 때는 좀 그런 네.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좀 이렇게 내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좀 있었는 거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저는 일단 인터넷으로는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더군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자체가 너무 달라가지고 네. 그 뭐를 물어보면은 네.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맞니? 넌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싸움으로 여겨 그분들이 아, 그 사람들이? 네. 네. 그거는 근데 친구 사이에도 그래 내 생각에는 카톡으로 네. 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무래도 인터넷 많이 했으니까 싸우는 것도 많이 보고 옛날에 뭐 싸워보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뭔 얘기했지? 아까 처음에 이시와 비슷하다고 했었는데 개념에 대한 네 백화점이라는 것도 뭐 새로운 점 알아간다 했잖아요. 네. 네. 이시하고 아까 또 비슷하다고 했는데 오잉 하시고 네. 이시하고 좀 닮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백화점을 네. 원래 알고 있던 관점에서 이미지에서 실제 가보니까 서울을 가본 거예요. 그래서 안 가봤다가 서울 직접 가보니까 이게 또 새로운 면이 있네. 그래서 그렇죠. 내가 백화점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난 몰랐구나. 내 알고 있는 백화점의 이미지보다 잘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희만 해도 서로 네. 다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일부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마트에서 일은 해봤는데 대충 그런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뒷세계 뭐 일하는 세계 이미지는 좀 마트와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약간 군대가 생각났어요. 백화점인데 일하는 걸 보면 와 이건 그냥 근데 군대 같은데? 군대도 거의 기업 문화가 많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군대 문화가 기업 문화로 간 건지 아, 네. 기업 문화가 군대 문화로 간 건지 뭐 우리나라는 좀 혼종이긴 하죠 그게. 네. 제가 좀 중구난방으로 말했는데 이 시야 감상이 어땠는지 저는 정리를 하자면 상호이해 불가능을 얘기하는 시다. 그래서 나와 좀 매치 내 평소 생각과 좀 매치가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상대방을 100% 이해하기는 어려워. 맞네.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믿는다. 그게 뭐 사실이다 이게 아니고. 네. 믿는다 그렇게.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직접적인 표현에 많은 신경을 쓰고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정자. 아니요. 직접적인 표현에 왜 자꾸 정자가? 직접적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 제목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우리가 안다 해도 조금 아는 것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그 뭐야 덕후님 말씀대로 네. 100% 이해를 못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거를 고통에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네. 못한다. 근데 그 고통 중에 우리 좀 피지컬한 거 있죠. 네. 육체적 고통. 네, 육체적 고통을 먼저 좀 해봤는데 원래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은 네. 그 출산을 한 네, 출산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생리를 네. 하시거나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뭐 제가 듣기로는 안에 자갈이 20개가 막 굴러다니는 느낌이다. 네, 그래가지고 막 무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그냥 생길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만 알지. 뭐. 네, 그걸 들어도 사실 네. 100%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자갈이 배에 있어 본 적이 없잖아. 그리고 아니 뭐 농담삼아 하는 얘기기도 하고 진담이기도 한데 네. 그거를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뭐 이해를 한다 손 쳐도 네. 완벽 이해하는 쳐도 그냥 척하는 거 아닌가 거짓말로. 그렇죠. 맞아요. 이게 100%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뭐 출산의 고통을 좀 느껴보고 싶다라는 건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네 어렵죠. 그냥 그나마 좀 따라해보는 게 일단 배에다가 엄청 무거운 그거를 달고서 그냥 막 하루나 이틀 체험을 주머니에 달고 그래가지고 출산하기 전에 이제 임산부들이 겪는 고통을 대리로 체험해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네. 또 반대로 여성분들은 저희 남성의 고통 알지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요? 네 흑연? 에? 뭐요? 흑연? 뭐야? 아 그까지 생각 안 했는데 여기서 나오네. 그거 아닙니까? 아 저는 그게 아니고 이제 호신용 기술 중에 낭심을 차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당하면은 거의 뭐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고통을 그 자리에서 지속하게 된다. 일주일이 나가요? 그거?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저도 남성이지만 그렇게 세게 맞으면은 오래 갈라나? 뭐 전치 몇 주 나오는 것처럼 네,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거든요. 제가. 근데 뭐 그런 경험도 혹시 있으신지. 아 우선 저 머리는 바가 문제인데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 뭔가 해를 갈 일을 해가지고 당했는 게 아니고 뭐 사고로 사고로 네. 머리를 박고 뭐 이런 적이 있는데 뭐 오래 아팠던 건 아니고 저는 오래 다친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뭐 놀이동산 같은 데서 뭐 바이킹은 타고 뭐 타다가 퍽 부딪혀가지고 뭐 아무 그런 적 없어요. 아 거기 맞은 적은 있지. 그걸 살면서 안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오, 어땠어요 느낌이? 아프죠. 이렇게 아까 자갈 20개처럼 조금 이렇게 표현을 좀 감히 해가지고 해보면은. 저는 아프면은 네. 생각이 잘 안 드는 편이라서 일단 보통이 생각을 좀 없애는 것 같아서 네. 이 성격 사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아팠다. 네, 굳이 막 뭐 낭심 맞는 것뿐만 아니고 네. 어디가 막 몸이 막 감기가 지독하게 걸린다거나 뭐 팔이 부러진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도 그거를 막 어떻게 아프다 이런 거를 정의할 수 없다 생각해요. 설명할 수 없다 생각. 직접 겪어보지 않는 이상은 겪어봐도 봐도 설명하기 어렵다. 설명 그냥 아픈 것만 알지. 아, 뭐 어떻게 아프다 이 말도 안 되는. 진짜 아, 아플 때는 그냥 정신이 없어지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백지가 되니까. 아 그렇죠. 제 경 제 생각은 바로 이런 거였죠. 직접적으로 네, 고통을 느끼면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다. 네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일단 네. 육체적인 그쵸. 이해가. 네. 육체적인 어떤 자극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불가능하다. 네. 근데 또 반대로 제가 육체적인 거, 그러니까 좀 직접적인 걸 떠나가지고 또 생각해봤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안다 해도 조금 아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제 생각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 너머에 뭔가 더 좋은 행복이 있을 거라는 사람들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찾아가는 게 이제 우리 삶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게 삶이다. 그렇죠. 계속 더 좋은 행복을 찾아다니는 거죠. 네. 그렇게 저는 제목에 좀 집중을 하셨네요. 네. 제목하고 또 조금 매체되는 게 왜곡시 한 구절과 좀 비슷한 생각이 아닌가. 맞아요. 나는 누구와 잘 알아. 근데 왜시 이거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왜 끝에 세미콜론을 쓰시는지. 세미콜론. 네. 아. 왜곡시는 이렇게 쓰는 건지 세미콜론 쓰는 건지 원래 아니면 네. 좀 못한지 시집에서 좀 못한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이게 뭐지? 어떤 느낌을 줘요? 약간 그 프로그래밍 같은데 코드 같은 느낌. 저는 이게 붙음으로써 아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땀 흘린다. 네 뭔가 얘기하면서도 눈치를 보는 거죠. 뭐가 네 가슴 뜨게 하는지 네. 좀 이모티콘이에요. 네. 당신 이모티콘이다. 뭔가 말이 되진 않아요. 근데 신세 되니까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땀 흘리는 거 뭐 네. 다한증 이런 거 많이 표현하잖아. 다한증까지 약간 땀 흘리면서 네. 나는 다 안다 얘기하지만 제목처럼 우리가 조금만 아는 거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오, 굉장히 새로운 네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시인이 직접 붙인 거 아닐까. 아 저희 원래 저희 코딩하면서 시나 네. 뭐 자바 이런 거 쓰면서 뒤에 세미콜론 붙이잖아요. 문장 맞아요. 마칠 때 네. 좀 그런 게 아닌가 저는 문장을 마칠 때 네. 마침표 대신 다 붙여야죠. 네, 세미콜론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옮긴 사람이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아니 원래 외국에서 그렇게 써왔으니까 아 외국에서? 네 그렇게 프로그램의 언어까지 이런 형식이 문장을 끝낼 때 세미콜론 쓴다 이런 형식이 이어진 게 아닌가 그렇군요. 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그래밍의 기원 프로그램 언어의 그 끝마침의 네. 기원 네. 근데 외국 책 같은 거 보면은 세미콜론 많이 쓰지 않나요? 외국 글 같은 거 보면은 좀 간간히 쓰는 것 같은데 기사 같은 거 봐도 원래는 이 문장을 설명하는 다른 어구가 뒤에 붙을 때 그 네. 문장이 뒤에 붙을 때 이걸 쓰거든요. 그걸 부연 설명한 느낌으로 붙거든요. 원래는 문법을 좀 잘 아시나 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제 터득된 네. 아, 이런 거 해커스 토익에 나오나 이런 거? 목소리님은 이 시가 어땠어요? 조금 아는 것뿐? 아 저는 그 제대로 아는 것이 뭘까에 대해 좀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시였어요. 네. 제가 며칠 전에 봉사 경제교육 봉사활동하러 네. 서면에 지역 아동센터에 갔는데 그날 교육 주제가 경제를 왜 배울까 이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네. 경제에 대해 좀 아이들 초등학생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막 설명을 했어요. 뭐 레스토랑에 뭐 누가 생산의 주체고 뭐 정말 그 이거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렇게는 설명 안 했고 쉬운 좀 쉽게 바뀌어서 뭐 이 요리사가 생산하고 있어 뭐 그런 식으로 막 소비하는 사람 이런 걸 막 설명하면서 재밌겠다. 경제는 이렇게 돌아간다. 이게 경제의 축소판이다. 잘 것 같은데. 네, 같은데 그렇게 이었는데. 설명을 했어요. 네. 애들 표정을 보면 뭔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무표정이에요. 네. 그래서 내 설명이 좀 잘못됐나 하는 생각에 그쳤는데 네.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딸기가 막 엄청 나오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막 세면서 덧셈 뺄셈 갑자기 이런 주제로 넘어갔어요. 교육을 하다가 네. 그러다가 본인 커리큘럼에 그게 있었던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냥 아이들이랑 막 이렇게 딸기에 관심 좀 보여가지고 딸기를 좋아하더라고요. 막 아 딸기 이거 뭐 100개 넘어요 막 그러면서 그 얘기로 빠졌는데 한번 세볼까?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딱 보니까 네. 막 숫자 공부로 갑자기 넘어갔는데 네. 그래서 막 구구단을 외다가 네.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나누기 배웠어? 물어봤는데 침묵인 거예요. 나누기를 모르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 2학년 모른다. 네, 그래서 뺄셈밖에 저는 모른다. 그래도 그런 애들이 나누기는 배웠을 거라고 계속 생각해왔거든요. 6개월 동안? 지금 경제교육을 시작한 지 6개월 동안? 굉장히 너무 어려워. 아니야? 걔들은 그래도 나누기는 할 줄 알 거라고 믿고 왔는데 본인 1, 2학년 때 했어요? 기억 안 나지? 안 했겠죠. 제가 착각한 거죠. 그래서 아 뭔가 오 이 머리가 땡한 느낌? 그 느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나누기도 못하는 애들한테 지금 경제가 뭐 어떤데 생산이 어떤데 이걸 설명하려고 네. 했구나. 너무했다. 아, 그 이해가 조금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조금 결여가 됐지 않았나? 아 저는 아이들이 아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뭐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관념적으로 이미지화 된 거죠 그 아이들이. 네. 나누기는 할 줄 알아 아는 줄 알았는데 시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렇죠 넘겨짚하고 네. 그러면 이때까지 제가 교육을 6개월 동안 했는데 네. 걔들한테 뭘 가르친 거야? 뭘 가르친 걸까? 그 목표적으로 가만히 쳐다보는 게 이제 본인의 잘못뿐만 아니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 진짜로 이해를 못해서 그 네. 표정을 지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네요. 그리고 저는 걔들이 제가 설명했을 때 제 설명을 충분히 조금 한 80%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다고 믿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80%가 아니고 8%가 아니라 0.8% 0.8%일 수도 있고 저 또 시작이네 말면서 네. 모르는 소리 한다 이러면 저 오빠 싫어 너무 어려워 딱이야 세상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가야 될까 엄청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알았네요 그래도 그 네. 이제 걔들을 조금씩 알게 된 거죠. 6개월 만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만큼 제가 참 부족한 선생님이었다. 남에 대해 좀 무심을 했다. 무심했다. 예. 네. 아, 그래도 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잖아요. 네, 노력은 네. 했어요. 그거보다 더 쉽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제 자체가 조금 어려웠던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애들이 뭔가 사고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네. 사고의 한계는 없죠. 그 애들은 제가 한계 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아, 뭐 창의성에 네. 대해서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더라고요. 예측이 뭔지 알아 했을 때 그 단어 자체를 모르지 않나. 그거를 배우지 못했으니까 생각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직 모르죠. 아직 그거를 배우지 않아놓으니까 그게 정립되면서 네. 사고의 한계가 생기는 거죠. 예측이란 단어를 알게 되면서. 그렇죠. 한 6학년 되면 잘해요. 6학년쯤 되면은. 아 그래 네. 네. 제가 예전에 한 5학년까지 해봤거든요. 네. 5학년들은 컴퓨터 수업이었는데 5학년들은 웹툰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웹툰만 보고 야 보지마 이러면 도망가 안 하고 도망가요. 막 타자 연습해야 되는데 도망가고 막. 그렇지만 이제 용어는 어느 정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이제 이해할 수 있을 수준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 해당하는 뭔가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학년별로 교육 내용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구축해가는 네. 과정이죠. 지금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네. 되는 추세죠. 그래서 애들을 좀 애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려면 그 사람을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함부로 규정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네. 뭔가 내 생각만으로 그 사람이 정의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군요. 네. 이 시가 그거를 딱 짚어주는 포인트를 짚어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죠. 저랑 좀 생각 비슷하시네요. 네. 그래도 일단 목소리는 그래도 이해를 하려면은 그분을 좀 상대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네. 됐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던 것들이 착각일 수도 있겠다는 뭔가 두려움도 느껴졌고 안다는 게 조금밖에 모르는 거다. 네, 네. 그래 맞죠. 딴 사람 어떻게 완벽히 알아? 그렇죠. 저도 제 자신을 완벽히 모르는데 맞아요. 맞죠 맞죠. 어려운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는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네. 본인의 사생활도 있을 거고 진짜 막 많은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노력이 선행되면은 좀 많이 이해하는 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많이는 이해할 수 있는데 완전히는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완전히는 네. 어렵겠죠? 전에 거의 그 수준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방송에 나온 걸 봤거든요. 누구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 네. 친구 사이인데 친구의 외할머니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변태 같다. 아니 그쵸. 근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너무 친하면 알 수도 있지. 뭐 외할머니 이름, 외할아버지 이름,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진짜 진짜 너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외할아버지 생일 언제 이러면 부부부 나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데 친구의 본인은 몰라? 본인도 모르는데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병적이잖아요. 보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은 아, 좀 피곤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을 다 예측을 해요. 알아요 이미 다. 아, 뭐 이때쯤 외할머니 생신 가겠구나. 이때쯤에 거짓말 치면 다 보이는 거야. 야, 너 외할머니 생신 아직 아니잖아.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도 그 친구가 그런 정보는 알지만은 네. 그 당사자의 심정은 맞아요. 내가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맞아요.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나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그거였어요. 그 외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고 충분히 노력을 하면은 그런 외적인 정보나 객관적인 데이터들 나올 수가 있지만 정작 그 사람 본인의 생각은 근데 또 모르는 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조종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이쯤 하면은 이런 걸 느끼겠구나 이래가지고 막 괴롭히다가 야 뭐 하지 말라고 나올 타이밍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안 한다거나 막 아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별 사람 다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무슨 되게 재밌어요. 아 저는 안녕하세요 싫어해요. 아 진짜요? 네. 그 개인의 이미지를 특히 네. 일반인인데 네. 그 단면을 딱 고착화시켜 버리는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전 맞아요. 개인이 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면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프로그램. 저 좀 단순하게 봐가지고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막 아 우리 집 같은 상황인 사람도 한번 나오고 재미만 따지면 괜찮을 네. 수 있는데 전 그거에 나옴으로써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인공이 사연의 주인공이 그 이제 1등 하면 돈 주지 않나요? 네. 고통 감내해야죠. 그러면은 돈 받는데